target. Oh yeah. 찰나의 순간에 내 안을 파고든 눈빛에 아무도 모르게 감춰둔 마음을 빼앗긴 채 아득한 꿈속에 비춰진 길이 거니는 듯해 단 한 번도 날 얼어 만져준 적 없는 감정인 걸 촉촉한 매들로 몰래 내 맘을 적시곤 또 셋이 홀로 나 미소진 너 여백 없이 내 눈을 멀게 한 빛 문득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기분 용기 내어 달아선 그때 오직 나에게만 펼쳐져 get you.